시간은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. 내 마음은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.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저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다 젖은 그 얼굴.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묻힌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가만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도 내 깊은 밤에는 변함없이 따뜻해.